흔들리 신바람 난다. 아날인가 하스라린가 하영천인가 하아리랑 보내러 날 넘겨주소. 앵그나 어딩은 단맛이 먹을려. 딸기나 살구는 신맛이 먹는다. 하나린가 아스라린가 아영천인가 하아리랑 고대로 날 넘겨주소. 날 넘겨주소.